누구 때문에 유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허름은 누구 때문에 존재해줘서 감사해줘 나 좀 해줘 내가 감사할게 아 요즘 미친 미친 것 같아 기침 기침하게 만드는 여자들 옷차림자 미침 미침 너를 마치 땡큐 내 시력을 올려줘 사겼다 돈들은 내려오소 I'll be in panic I'll be in fan and I'll be your man up 쭈쭈쭈 자꾸만 눈이 돌아가는 여자들은 배 여자들은 방정식 우리 남자들은 해 Stop 빌빌 괜히 빌빌 되게 더 많이 좀 신어줘 hey, hey. 나도 열려도 알 건 다 알 어쩌지가 세게 지겨울한 건 봐 Yes I'm a bad boy so I like bad girl 이리 와봐 baby 우린 잘 돼 Hello hello hello hello Tell me what you want right now Hello hello hello hello I'ma give it to you girl right now 내가 난이라지만 넌 최고 네가 가서 baby go in and more 네게 다가서고 싶지만 너무 심하게 아름다워 여자는 죄 선물이야 선물이야 진짜네 소원은 너뿐이야 너뿐이야 난 너라면 난 못해 oh, 자제가 안 되매 하트도 최고 뒤태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 하트도 최고 뒤태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 번씩 놀다 헤어질 여자들에게 관심 없지 근데 널 보면 배워받은 건 축각기로 묵직하게 증가하는 나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과 예상 이겨낸다 연구해 너란 존재 반칙이야 미쳐 기준이 바다면 넌 좀 심해 그 자체 국가 차원에서 가능해야 될 위험은 나 그냥 머리 반이 허리다 너 못하는 범위가 관심 없단 말이 남자로서 많이 허위상 장대쇼 하나의 돋보기가 별 이혹에 범위를 지켜내 컴퓨터 Ready first 여자 차가운 빙산 Let it go 난 미치게 하는 female 나 자극하는 male 오늘도 호르몬과의 싸움 후대 여드름을 띠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Tell me what you want right now Hello hello hello hello I'ma give it to your girl right now 내 건 아니라지만 넌 최고 네가 가서 baby go in and more 네게 다가서고 싶지만 너무 심하게 아름다워 여자는 최 남자기 때문에 여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자체